dream high. Time for you to shine. 이제부터 시작이야. Gotta make it mine.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주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있게 걸어가. Destiny 숙명이지.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.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.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.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.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.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.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. 꿈을 꾸준히 힘들면